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의 범죄적 진상을 파헤친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의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대조선 제재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과 12월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편지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며 2016년 12월 22일 유엔 정치문제 담당 부사무총장은 그 법률적 근거가 유엔 헌장 제39조라는 회답 편지를 보내오았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제재결의들을 만들어낸 배경과 유엔 사무국이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의 호황성을 까발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유엔의 제재 역사는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의 역사. 자의권과 자결권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신성한 권리라서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1960년대부터 자기의 권능에도 없는 제재 결의들을 조작해내기 시작하였다. 유엔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재 결의는 미국의 사척하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이전 로데시아, 오늘의 짐바브웨, 이전 로데시아의 독립선언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거들면서 1966년 12월 16일 채택한 결의 232호이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타당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많은 국제법률가들이 독립선언은 자결권에 관한 문제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제재결의는 유엔이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제한 유엔 헌장 제2조 7항을 위반한 것으로 되며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월권 행위를 한다고 주장해 나섰다. 2002년 판 도서 제재법 논쟁 중에서 1. 월권 행위에 대한 논쟁 65페이지. 국제법률계의 반발에 미국은 로데시아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 자체가 해당 지역을 비법적으로 타고앉는 행위로서 침략에 해당되며 자기들은 로데시아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헌장 제2조 7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월권 행위를 비호해 나섰다. 2002년 판 도서 제재법 논쟁 중에서 1. 월권 행위에 대한 논쟁 66페이지. 미국의 억지 주장에 유엔 헌장 작성자들까지 반발하여 유엔 헌장에는 제재라는 단어 자체도 없으며 자기들이 유엔 헌장 제41조 비군사적 조치, 유엔 헌장 제41조를 설정한 것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경우를 예상한 것이지 평화적인 국가를 반대하여 경제 제재를 가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나섰다. 1967년 판 잡지 오늘의 세계 중에서 국제법과 로데시아 100페이지.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수리아, 요르단을 불의에 침공하여 제3차 중동전쟁을 도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기하는 특대형 전쟁 범죄 행위로서 수리아는 즉시 이를 문제시하는 결의안 중동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수리아의 결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초사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키었다. 바빠맞은 미국은 세계 여론을 오도할 목적으로 1969년 6월 24일 일부 영연방 성원국들을 규합하여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1481차 회의에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 결의가 유엔 헌장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결의라는 것을 확언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사촉하였으나 그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표결에서 기각되고 말았다.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 결의 채택으로부터 시작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월권 행위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었으나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전복할 목적 밑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1990년에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 결의를, 1991년에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제재 결의를, 1992년에는 리비아와 캄보자, 소말리아, 리베리아, 루안다에 대한 제재 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었다. 잊지도 않는 대량 살륙 무기소를 퍼뜨려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제재로 하여 이라크에서는 5살 미만 어린이 56만 명이 죽었고 아직도 이라크 어린이들의 30%가 항시적인 발육 부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라크 인구의 7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판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협상기구 론문집 일방적이며 추가적인 제재 246페이지. 이와 관련하여 1996년 8월 20일 아랍법률가동맹과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등은 유엔의 경제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가 제정한 반인륜 범죄에 해당되며 제재 그 자체가 하나의 대량 살륙 무기로서 이것은 세계 평화와 안전 수호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감행되는 전쟁의 한 형태라고 규탄하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13년판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 협상기구 론문집 일방적이며 추가적인 제재 246페이지 247페이지. 재반 사실들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 결의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적 문서장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2. 유엔의 대조선 제재 결의는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범죄적 문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과 유엔군의 참전을 합법화한 결의 82호, 결의 83호, 결의 84호를 조작하는 것으로부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띄었다. 1993년 5월 우리의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탈퇴 결정을 보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복귀할 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만든 결의 825호를 기점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 채택 노름은 오늘 극도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사촉하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수소탄 시험과 핵탄두 폭발 시험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제재결의 제2270호와 제2321호를 조작하는 월권행위, 주권침해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2016년 5월과 12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편지를 두 차례나 보내었다. 이에 대해 유엔 정치문제 담당 부사무총장은 2016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 헌장 제39조에 따라 그 어떤 특별 행동이나 정세, 분쟁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 침략 행위로 되는가를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답 편지를 보내어 왔다. 말하자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가 유엔 헌장 제39조라는 것이다. 유엔 사무국이 대조선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로 들고 나온 유엔 헌장 제39조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일반적 권능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은 안전보장리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엔 사무국의 해석에 따른다면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어떤 국제법적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제재결의도 만든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라들이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를 하고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왜 조선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만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제재결의를 만들어내는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립법기관도 아니며 또 그러한 권한도 없다. 유엔 헌장이나 유엔총회 결의들, 포괄적 핵시험 금지 조약이나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우주 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멕시코의 법률가 모니카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절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유엔 헌장 그 어디에도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립법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 헌장 제39조에 대한 해석에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특정한 나라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결의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헌장 제39조에 근거하여 결의를 만들어내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나라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였다. 2011년판 메이커 법률 연감 중에서 안보리는 국제공동체의 립법기관인가 유엔 헌장 제39조에 대한 해석 155페이지. 만일 유엔 헌장 제39조에 따라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2천여 차례에 걸치는 핵시험을 진행하고 7천여 개의 위성을 쏘아올렸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매일같이 벌려놓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부터가 제재 대상으로 줄줄이 회부되어야 하며 해당한 제재 결의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유독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켓 발사만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하였으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저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대조선 제재결의를 이행하도록 정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가 공정하고 타당한 것이라면 구태여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회유와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결의는 스스로 이행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법적으로 조작한 대조선 제재 결의의 강압적인 이행을 위해 저들의 조정 세력들까지 총발동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 행정부는 해외 조제 모든 미국 대표부들의 조제국이 조선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며 레방도 최소화시킬 때 대한 지령을 하달하였다. 남조선중앙일보 2016년 9월 30일. 올해 3월 6일과 10일 우간다 조제 미국 대사는 영국, 프랑스, 도이출란드, 일본, 남조선 괴뢰 대사들을 휘동하여 우간다 외무성으로 몰려가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을 압박하면서 우간다가 조선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우간다 관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여행을 금지시키며 미국과 유럽 동맹 시장에 대한 우간다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조선과 유사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였다. 우간다 신문 산데이 비전 2017년 3월 12일. 우간다뿐 아니라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비열하고 노조란 회유와 기만, 압력과 공갈은 대조선 제재결이야말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불법무도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 문제가 발생한 근원도 미국에 있고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떠민 장본인도 미국이다. 우리의 핵시험과 탄도로켓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며 이것은 유엔 헌장 제51조 자위권, 유엔 헌장 제51조를 비롯한 그 어느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치평론가 스티븐 고완즈는 2016년 4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유엔의 대조선 제재는 왜 부당한가?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미국화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북조선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가 자체 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항시적인 핵위협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캐나다 세계화연구소는 2016년 1월 11일 외부사이트 글로벌 리서치 카에 올린 조선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였는가? 조선에서 감행한 미국의 전쟁 범죄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조선의 핵시험과 탄도로켓 발사 등 국방력 강화 조치는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처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주지 않은 바와 같이 유엔의 대조선 제재 결의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으며 도덕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여지가 없다. 유엔은 불법무도한 대조선 제재 결의를 만들어 놓고 봉쇄형 제재를 가하다 못해 유희오락용 체육기재들과 지어는 회중식에 자기 밥그릇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에 매어달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현대 문명을 파괴할 뿐 아니다.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세계로 되돌려버리는 반인류, 반문명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에 2016년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블록 불가담 국가 손해자 회의와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소집된 77개 집단 상회의 선언에서는 유엔 안보리사회가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들이 타당한 법률적 근거와 공정성, 정의의 견지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 초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공화국의 자비적 국방력 강화 조치는 그 누가 시비하거나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상실한 유엔의 대조선 제재 결의를 범죄적인 문서로 다시 한번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3. 유엔의 대조선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 조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 이상 묵인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유엔의 대조선 제재 결의는 비단 우리 공화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70여 년간의 유엔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늘은 공화국이 유엔 제재의 목표가 되었다면 내일은 또 다른 나라가 제재의 목표로 될 것이다.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하나의 관례처럼 이어지는 불법무도한 악행의 종지부를 짓기 위해 2017년 1월 유엔 사무국의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열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것을 제기한 직후 미국이 행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오영 방송을 내세워 국제법도 모르는 사람들의 비전문가적 견해들을 인용하여 대조선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황당한 개변들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교수 조세프 디토모스는 탄도미사일은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며 인공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서로 유사하므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의 위성 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 2017년 1월 18일 또한 조선 문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고든 장은 조선이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NPT에서 성공적으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NPT에 근거하여 조선의 핵시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국의 소리방송 2017년 1월 18일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의 위성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느니 조선의 NPT 탈퇴는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느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 미국의 법률 비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 유엔 헌장 어디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유엔 성원국으로부터 우주조약에 명시된 위성발사 권리를 빼앗을 권한이 있다고 규제되어 있는가? 그러한 권한을 유엔 성원국들은 결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NPT 탈퇴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각 제약국은 나라의 최고 리익이 위협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권을 행사하여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그 제약국은 3개월 전에 탈퇴에 대하여 다른 모든 제약국들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제한 NPT 제10조 1항에 따라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우리의 NPT 탈퇴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서 이것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국제법도 모르는 사람들을 내세워 리치에도 맞지 않는 말을 내돌릴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에 나와 당당히 말해야 할 것이다. 현실은 제재 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 조직이 더욱 절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은 제재 결의의 적법성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 수 있는 마당이다. 2017년 3월 13일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 사무국에 연단에는 희망하는 모든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급 전문가들과 국제법률단체들이 참가하며 연단의 의제는 참가자들의 희망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때 대한 안을 제기하였다. 유엔 사무국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대조선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때 대한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3월 16일 평양.